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 게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 게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가